Wake up in day one 첫날의 아침 조명이 비춰 태양의 눈빛 그 빛이 날 불태웠지 그 빛이 나의 눈 가렸지 뭐랄까 now 꿈을 쫓아 잠인 줄 알았어 놀라 수많은 stars 수많은 달 질문의 숲속을 헤매던 나 어둠 속에 저 빛을 내 손끝은 붉은 빛에 물들어